닥터 스테판 60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성 기자가 나왔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 번개는 안 맞았어요? 아, 네, 날씨가 맑아서 맞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현 정세의 초점부터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에 세 가지 초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2의 6월 항쟁.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6, 7월 항쟁이 가능한가 이겁니다. 예. 네. 지난해 세 가지 초점을 들면서 코리아 반도의 전쟁 위험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6.4 지방선거의 평가는 무엇인가, 6, 7월 항쟁은 가능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그 결론이죠. 그리고 이 6, 7월 항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리아 반도 전체적으로는 전쟁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 마치 모래시계와 같은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 7월 항쟁은 100%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 상당한 가능성을 100%의 현실성으로 전화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 진보 세력이 분열과 침체를 단결과 혁신으로 극복하고, 개혁 세력이 계량주의, 기회주의 함정에서 벗어나 원칙적인 실천투쟁으로 나아갈 때, 다시 말씀드려 진보 세력과 개혁 세력이 하나가 돼서 박근혜 퇴진투쟁에 떨쳐나설 때, 2014년 6, 7월 항쟁은 1987년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북에선 6월 19일을 크게 기념했습니다. 김정일 총비서가 당중앙 사업을 시작한 지 50돌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총비서라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과 관련해서는 총비서가 맞죠. 네. 예, 근데 김정은 제1비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만 총비서라고 영원히 그 직함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은 제1비서로 직함을 달리하며 낮췄습니다. 네. 김정일 총비서가 1964년에 당중앙 사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6월 19일이죠. 그래서 북에서는 이날을 매우 중시합니다. 더구나 올해 6월 19일이 50돌이 되기 때문에 중앙 보고대회도 크게 열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제1비서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총비서가 2011년 말에 세상을 떠났으니 거의 50년 가까이 당중앙 사업을 한 셈이죠. 네. 사실 1960년 8월 25일부터 군대를 지휘해서 2010년 8월 25일에 북 노동신문의 대표적인 필자죠. 동태관이 김정일 장군이라는 정론을 씁니다. 동태관의 정론은 북에서 가장 유명하고요. 심지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국방공업을 시찰할 때 대동하기도 했습니다. 파격이죠. 그 1960년을 기준으로 하면 50년이 실제로 넘었죠. 2011년에 서거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당중앙 사업은 47년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매우 정력적이고 분투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뭐 휴일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밤샘 작업을 일상적으로 했죠.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추모하는 북의 군대와 인민들의 정서가 남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남코리아나 세계적으로 그런 정치인들을 경험하지 못한 민중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왜곡 선전에 쉽게 넘어가죠. 예. 아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그 역사적 진실, 실천적 업적은 언젠가 정확하게 평가되겠죠. 예. 남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북에서는 정말로 대단하게 보죠. 그래서 당중앙 사업을 시작한 50돌이 되는 6월 19일을 크게 기념한 것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하면 당중앙 사업을 지도한 총비서 이렇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북의 그 영생이라는 혁명소설이 있어요. 김일성 주석의 일대기를 형상화한 총서죠. 시리즈인데 그 마지막 1994년을 그리고 있습니다. 6월 19일이 되니까 김일성 주석이 6월 19일은 국가기념일로 선포해야 되는데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반대로 그렇게 되진 않았고요. 그렇지만 김일성 주석의 뜻이자 북의 군대와 인민들의 뜻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당중앙 사업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로서 아마 언젠가는 이날이 기념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북은 군대와 인민들에 대해 전쟁 정세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잠수함에 승선하고 그 사진들을 공개한다든지 백두산 훈련 열풍이라는 영상을 내보낸다든지 말입니다. 예, 지난해에도 강조했습니다만은 항쟁 정세 때문에 전쟁 정세가 상대적으로 가려지고 있습니다. 항쟁 가능성이 높아지면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 코리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면이죠. 예. 그러나 조국 통일대전 반미대결전을 선포하고 코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극동과 중동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의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의 국면을 북측에 유리하게 전환시켜야 될 북의 입장으로서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북으로부터 미국을 향한 전략적 공세, 실제 공격이 아니고 군사적 시위와 무력 시위라고 하는 공세죠. 네. 그리고 코리아 반도에서는 최소한 서해오도를 점령하는 국부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물론 523 서남전선군 사령부 공개 보도는 전면보복전, 그 이전 5월 13일 국방위 중대보도에서는 전민보복전, 합치면 네. 전면보복전, 북의 군대와 인민만으로 국부전이 아니라 전면전, 보복타격전을 벌이겠다. 이것이 온결의 바람이다.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말로 하는 전쟁으로는 최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3월에 연합부대 지휘관들에 이어서 6월에는 모범적인 군인들이 나아가 청소년들이 백두산 혁명 전적지를 답사하면서 또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 앞에서 결의를 하면서 머지않아 다가올 조국 통일대전, 통일혁명대전이죠. 반미대전, 반미인류해방대전이죠. 이 전쟁에서 최후 승리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러한 행동으로 실천으로도 보여주지만 지난해 최고사령관실을 공개한 데 이어서 올해 최고사령관 기를 공개하면서 또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북의 군대와 인민들에게 직관적으로 행동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예. 전쟁 정세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경각성과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싸움 준비 완성을 다그쳐야 된다. 네. 백두산 훈련 열풍이라고 아예 이름을 그렇게 규정했고요. 그 영상도 내보냈습니다.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네. 그래서 북의 군대와 인민들은 남의 항쟁 정세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쟁 정세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경각성과 긴장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정세의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 한편 내일이죠. 21일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귀국하면 문창극 문제에 결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진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합니다. 730 재보선에 악영향을 줄게 뻔하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예, 문창극 후보가 내외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문창극 우산에 가려진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인데요. 이 후보자는 97년 당시 안기부 2차장으로 재직 중 97년 대선 북풍 사건을 일으켜 안기부 대선 개입을 수행한 장본인이고 2002년에는 한나라당이 차떼기당이라고 불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나라당 대선 불법 대선 자금을 직접 전달한 주범이었습니다. 97년 대선 때 이병기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이해창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자 97년 월북한 오익재의 편지를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둔 12월 6일에 공개했고 12월 11일에는 재미교표 윤홍준에게 20만 달러를 제공하면서 야당 후보인 김대중 후보가 대북 접촉을 했고 북의 자금을 받았다는 식의 비방 기자회견을 주도하면서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또 2002년에는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의 정치특보로 일하던 이병기 후보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탈락한 이인재 후보의 김윤수 특보를 매수해 이인재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자민련에 입당해 이해창 후보 지지선언을 하게 하는 등 마크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병기는 북풍 공작과 정치인 매수의 상징인 인물입니다. 예, 사실상 정치 공작을 본업으로 하는 국정원장의 가장 적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본업 맞죠. 정보원장이 주로 하는 일이 이런 공작이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김기춘이 이제 이 위기 국면을 구원하는 데서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공작이다. 북풍 공작 또는 정치인 매수 공작. 이런 북을 겨냥한 또는 남의 정치인을 겨냥한 공작을 하는 데서 이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는 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채 게재하는 논문 윤리 시비가 11건이나 되고 극우적인 교육정책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또 정성근 문화장관 후보,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김영한 민정수석도 논문 표절 등 여러 가지 후보 부적격 사유들이 확인되어 문창극 총리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 지명자들도 인사청문회 고비를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새누리당 정권, 수구 정권이 늘상 이런 인물로 채워졌습니다만은 지금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를 개조하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라고 하는 국면에서 이런 완전히 누더기 인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인사에서 참사, 인사 참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본질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다. 사면초가 벼랑 끝에 내몰리면서 이 위기를 다름 아닌 박근혜, 김기춘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일색화시키면서 그렇게 똘똘 뭉쳐서 돌파하겠다. 이런 구상이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꿨다. 철저한 친미친일 수구 세력으로.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20일 문창극 총리 후보뿐만 아니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 등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지도부도 버티기를 하고 있는 문창극 카드를 버리고 다시 인선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이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40% 아래로 내려가는 등 7.30 재보궐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다가 절반이 나갔다면서요. 예. 7.30 재보선이 아니라면 박근혜 스타일상 밀어붙였겠죠. 그러나 미니 총선, 준 총선이라고 불리우는 선거를 앞두고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21일 이후로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것은 바로 문창극 카드를 버린다는 겁니다. 네. 가장 좋기로는 이제 자진사퇴 쪽으로 밀어붙이겠죠. 사실 총리 후보자가 고집을 부려서 끝까지 강행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진사퇴하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 청문회를 하면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된다면 지금 상황에선 100% 떨어지죠. 예. 물론 이제 우리 심정 같아서는 반드시 통과돼서 총리가 돼 예, 날마다 9시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예, 아무리 박근혜 정권이 참사 정권이고 인사 참사 정권이라고 해도 문창극 수준의 사람은 없었어요. 윤창중이라든지 윤창중도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했지만 미국까지 가서 그런 해괴한 짓을 저지르는 바람에 국제적인 인물로 떠오른 것이지 또 남재준도 여러 가지 그 수국골통 짓을 하면서 대화록을 공개한다든지 NLL 논쟁을 일으킨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그 부각이 된 것이지 이 문창극처럼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내공을 축적한 그래서 입만 열면 참사가 벌어지는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네. 문창극을 보면은 남재준도 정말 귀여워 보이고 안대희 심지어 정홍원 총리마저도 숭고한 인물로 보이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문창극 모든 걸 덮어버렸어요. 급한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창극과 이병기가 전부 일본통 친일파라는 겁니다. 네. 네, 친미파 중에 친일파 아닌 사람이 없지만 주일대사한 이병기나 철저한 친일 수국골통 문창극을 각각 정보원장 총리로 기용하려고 했던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의 속내가 무엇인가 김기춘이 이 과정에서 실무적인 일을 총괄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박근혜의 뜻이고 박근혜와 김기춘의 배후에 있는 미국의 뜻이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일본과 남코리아, 남코리아와 일본 간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카드들이에요. 네. 박근혜가 그동안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과 거리를 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데서 총리와 정보원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총리가 저렇게 말폭탄을 터뜨리면서 선봉으로 치고 나가고 정보원장이 뒤에서 다양한 공작으로 받쳐줘야 남코리아 일본, 일본과 남코리아 관계를 풀 수 있고 그래야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면서 나아가 이 삼각군사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를 결성할 수 있다라는 미국의 전략 때문에 네. 결국 문창극 이병기라는 괴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세월호 참사 이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라고 읍소했던 그래서 간신히 육사지방선거에서 죽다 살아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겁없이 이런 인사 참사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네. 아, 네. 문창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국내에서는 지금 인간 문창극에 대한 또 재조명 네, 바람이 좀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름다운 네. 인간이죠. 네. 그 6월 15일 16일자 프레시안에 실린 그 문제적 인간 문창극 심층 연구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예. 글을 쓴 사람은 윤재석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 문창극 내정자와 동문이고요. 현재 방송 네,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문창극의 왜곡된 역사관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누리교회 동영상 중에 다음 구절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우리 조선민족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조 500년 동안 허송세월, 이 2조라는 말이 그 일제가 그 민족의 자긍심을 깔아뭉개기 위해 만든 조어인데 이것들을 문창극이 그대로 그러니까 조선과 2조의 차이도 구별 못하는 완전히 청맹관이다. 뭐 이렇게 좀 비판한 적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문창극 총리 내정자 이 사람의 그 이력을 좀 정리를 하면서 비판을 한 건데요. 우선은 그 정리한 이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5년에 중앙일보 기자로 좀 입사를 했고요. 예. 1987년에 정치부 차장 대우로 계속 승진을 하다가 1989년 외신부 차장 대우, 1991년 워싱턴 특파원, 1993년 정치부 차장, 94년 정치부장, 1996년 논설위원을 거쳐서 1998년에 편집국 부국장, 다음 연도에는 미주총국장이 됐고요. 거기서 초점은 중앙일보에서 편집국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도. 예. 그것은 중앙일보조차도 이 사람이 편집국장 되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논설위원으로 숱한 칼럼을 썼는데 그 구구적인 칼럼은 어떻게 좀 용인해도 어찌어찌 용인해도 편집국장이 되면 사달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화려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군 복무 기간 중에 서울대 대학원을 다녔죠? 예. 이런 편법으로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인데 그만큼 군대 실세들의 구구 중에 구구들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특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렇죠? 예. 예, 문창극이 이완용의 버금가는 윤치호를 인용하면서 결국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식민사관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든지 또 아베 정권의 강요인 듯 보일 정도로 위안부에 대해서 친일적인 아니 일본과 하나 된 일본인 중에서도 가장 구구적인 인물들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에 그 이른바 화려한 스펙조차도 뭐 셀프 추천이라든지 다양한 편법이라든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백화점이에요. 종합세트죠. 이런 인물을 총리로 내정한 박근혜 김기춘의 속내가 뭐냐. 네. 나아가 박근혜 김기춘 뒤에 있는 미국의 속내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창극 국무총리 이병기 정보원장이라고 하는 투톱 시스템으로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일본과 남코리아, 남코리아 일본 간의 관계를 푸는 것이 당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가장 확실히 처리할 철저한 친일파들, 상전 미국의 뜻에 따라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탱크처럼 밀어붙일 또는 뱀처럼 교활하게 일을 처리할 사람으로서 선정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여론의 역풍을 맞아서는 그대로 강행하겠죠. 그럴 기세였는데 이미 세월호 참사로 세월호 침몰할 때 박근혜 정권의 신뢰도 침몰했고 6.4 지방선거에서는 둘 다 살아났지만 사실상 참패기 때문에 그렇게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이 특히 7.30 재보선을 앞두고 문창극이든 이병기든 강행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공공연하게 반대를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곳은 일단 그 새누리당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스스로의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 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박근혜는 더 이상 선거의 여왕이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박근혜 마케팅을 했지만 뭐 김무성 같은 경우 뭐 부산에서 정말 처참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또 그의 마음을 움직인 일부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에게 투표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는 선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근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무능. 네. 인사도 무능하고 수습도 무능하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통일,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무능한 그 박근혜 정권의 한계를 문제점을 이미 국민들이 완전히 꿰뚫어보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론 플레이나 이미지 조작으로 지지율을 잠깐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이 하향 추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사면 초과의 위기, 벼랑턱에 매달린 상황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가 돌아오면 문창극의 자진 사퇴 쪽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의 뜻이 그렇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데 문창극이 어떻게 고집을 부릴 수 있겠어요. 네. 그동안 문창극은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죠. 그런데 네. 네, 이번 과정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면서 완전히 죽었죠. 총리 후보자가 돼서 건진 건 아무것도 없고 본인이 죽기만 했으니 본인도 억울하겠죠. 그래서 네. 가나마 끝까지 버틸려고 할 텐데 네. 그러나 그 뜻대로는 안 되는 거죠. 이미 세상이 바뀌었어요. 네. 특히 730 재보선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미니 총선, 준 총선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박근혜는 적어도 이 선거 감각만큼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전 미국의 뜻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문창극을 낙마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 문창극 때문에 이병기가 좀 가려져 있는데 네. 이병기는 남재준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공작의 달인이죠. 네. 그런 사람을 정보원장에 앉힌다는 것은 정보원을 해체시켜야 된다라고까지 분출하고 있는 민심의 분노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그 분노의 불길 속에 기름을 퍼붓는 격이죠. 네. 그만큼 지금 어리석어요.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 레임덕 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결정적인 위기를 재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방금 지적하신 대로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남코리아 일본 외교관계 개선 카드로서 문창극이 선택됐다는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그 배경에 대한 해설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예,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오바마의 그 군사 외교 전략에서 아시아 중심 축으로의 이동 전략과 재균형 전책이 중요합니다. 예. 예, 피벗 투 아시아, 리밸런싱 이렇게 표현하죠. 네. 유럽과 중동 쪽의 군사력을 아시아로 집중시키고 또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 배경은 북과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나아지면서 그 필연적 귀결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잖아요. 예. 반면 미국은 2008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재정위기를 해서 군사비가 계속 삭감되고 있어요. 그 상대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있는 거죠. 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미명하에 말입니다. 예. 그리고 과거 냉전 시기에는 이제 미일남 삼각군사동맹과 북중 소련이죠. 당시는 예. 그 삼각군사동맹 간의 치열한 대결전이 극동정세의 초점이었어요. 세계정세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망하고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북이 고립되고 또 북을 고립압살하려고 하는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극동에서의 정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네. 그러다가 북이 93, 4년, 98에서 2000년, 2006년에서 2007년, 2008년에서 2009년, 나아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북미 또는 반미 전면 대결전을 5차에 걸쳐 펼치면서 정세를 극적으로 전환시켰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북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뭉치게 됐고 예전의 군사적인 동맹관계가 오히려 더욱 강화됐습니다. 그것은 1990년대 이후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 질서가 그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 질서에 반발하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상대적인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령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더 크기 전에 제압해야 한다라는 미국 내 전략에 의해서 신냉전이라고 하는 중미 또는 미중 간의 대결전이 벌어지려고 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중국과 함께 미국이 유라시아 포위안을 형성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친러 정권에서 반러 정권으로 공작을 통해서 바꿨거든요. 이스라엘 모사드가 동원됐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고요. 파키스탄도 그렇고요. 인도도 미국 쪽으로 넘어갔죠. 예. 이라크는 말할 것도 없고 멀리 튀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 리비아를 거쳐서 시리아를 공격한 것도 그렇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도 태국만이 아니라 미얀마, 또 필리핀과 베트남에서까지 뭐 일본, 남코리아, 대만은 말할 것도 없고 호주 혹은 뉴질랜드도 이미 확고하죠. 그렇게 해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고 하는 책동도 북과 중국, 러시아에 위협적이기도 하지만 유라시아를 통째로 포위하면서 북중러를 압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중국이 북과 가까워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귀결입니다. 어쨌든 이런 전략하에서 일본과 남코리아가 미국을 추종해야 되니까 그에 맞는 인사들이 국정을 운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베가 총리가 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죠. 예. 네. 일본의 국정이 계속 혼미를 거듭하다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보이는 것이고 아베 총리가 등장하면서 쿠릴 열도, 독도, 조도를 비롯한 영토 분쟁이 일어나면서 군국주의 정서가 강화된 것이죠. 예. 급기야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이다. 평화헌법 개정과 상관없이 해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주장, 일본군 위안부는 없었다라는 망언들이 잇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발맞추는 남코리아 정권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같은 인물이 없죠. 아버지가 실제로 남코리아 일본의 수교를 이루는 사람 아닙니까? 예. 일본의 만주군관학교, 괴뢰군관학교를 졸업한 인물이고 개명까지 한 철저한 친미친일파죠. 예. 그런 선친을 둔 박근혜야말로 적임자로 본 것이고 그 박근혜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남재준, 김장수, 특히 김관진 이런 인물들이 포진하기도 했지만 그것으로는 남코리아 일본 간의 관계, 일본과 남코리아 관계를 결정적으로 진전시키는데 부족함이 있죠. 네. 그렇게 보면서 문창극이라는 국무총리, 이병기라는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세월호 참사, 육사 지방선거 패배라는 매우 불리한 정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라고 다짐했건만 눈물까지 흘리면서 악어의 눈물이죠. 약속했건만 결국 불과 한 달도 채 가기 전에 속내를 드러낸 것이죠. 예. 그 속내는 박근혜가 이른바 대통령으로서 정말 그 외교 순방을 좋아하는데 네. 그 외교 행각의 하이라이트, 절정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그 관계를 개선하는 걸로 다시 말하면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 그 속내가 드러났다.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여러 군데 다니는 거고요. 일본 방문도 임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는 반일이고 문창극은 친일인데 이런 인사가 가능한 것은 김기춘이 뒤에서 조정했기 때문이다. 김기춘이 대원군이고 사실상 대통령이다. 이런 분석은 맞지 않는다. 나아가 박근혜만이 아니라 그 박근혜와 김기춘 그 둘을 뒤에서 조종하는 상전 미국이 있는 것이죠. 그 미국의 뜻입니다. 미국의 뜻은 다름 아닌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이에요. 그 삼각군사동맹을 중심으로 북중러를 견제하고 나아가 호주 뉴질랜드를 끌어들여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겠다라는 속내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지난 4월 말 오바마의 방일방남에 이어서 동남아 순방으로 드러났듯이 매우 전략적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이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코리아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극동, 나아가 세계적인 측면에서의 국제외교, 군사외교적인 측면의 정세 속에서 봐야 된다. 그래야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이 말씀은 곧 문창극과 이병기를 반드시 낙마시켜야 된다. 이병기는 특히 그렇습니다. 예. 문창극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총리가 되면 그 입만 열면 폭탄이기 때문에 날마다 정말 박근혜 정권이 괴로울 거예요. 계속 지지율 떨어지고 네. 어떤 일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신뢰를 결정적으로 추락시켜가지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총리가 됐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근데 이병기는 다릅니다. 네. 남재는 육참총장 출신이라 그 우직한 맛이라도 있었어요. 곰같이 미혹하긴 했지만 이병기는 다릅니다. 정말 사달이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인물이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다. 문창극에 가려서 놓치고 있는 인물이죠.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박근혜 퇴진투쟁에서 간단히 대학가의 소식들을 좀 전할까 하는데요. 예. 지금 세월호 참사 대학교 시국선언이 지금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그 시국선언을 발표를 했고요. 그에 이어서 고려대, 이화여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공회대, 카톨릭대, 동국대 등에서 시국선언을 다 발표한 상태고요. 이어서 이제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민교협을 비롯해서요. 덕성여대, 성공회대, 중앙대, 연세대, 강원대, 전주교대, 경북대, 안동대 등의 교수들이 모여서 시국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와 더불어 19일에는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학 언론인들의 시국선언이 이루어졌는데요. 예. 여기에는 총 대학 언론 25개 매체가 참여를 했고요. 대학 언론인 136명이 연대 서명을 했습니다. 대학 언론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요. 가톨릭대 학부사 출신 기자인데요. 예. 네, 이 친구는 실제 그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친구입니다. 예. 이 친구는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행태는 분노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추모한 사람들을 연행을 했다. 대국민 담화가 끝나는 대로 떠난 아랍 원전 출장은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사회를 대통령이 몸소 보여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이화여대 교지 이화에서 나온 그 대학 기자는요.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부터 현장 상황이 조작된 기사 보도로 우리는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이자 공영방송인 KBS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언론들의 민낯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레기들, 네, 언론의 참사 이렇게 자조적이고도 절망적인 말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 참사도 있죠. 참사 정권 시대에 인사 참사,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라 언론 참사도 있습니다. 네. 또 문창국 후보의 고대 강연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언론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배웠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주필까지 지낸 사람에게 대학생일 뿐인 제가 언론에 대해 감히 한마디 하겠다. 언론은 지배계급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은총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주 뼈아픈 일침이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학생의 역할입니다. 6.7 항쟁을 추동하는 데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기층민중의 투쟁도 중요합니다만은 역사적으로 4.19 항쟁이 그랬고 6월 항쟁이 그랬듯이 승리한 항쟁의 견인차 역할을 청년 학생들이 했거든요. 예. 광범위한 민중들의 정책 요구를 대변하면서 선두에서 희생적으로 싸웠죠. 그런 청년 학생이 두려웠기 때문에 김영삼 정권 때부터 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특히 김영삼 정권 때 완전히 괴멸시키다시피 했죠. 예. 그래서 90년대 초반의 역량에 비해서 20년이 지난 현재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출범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대학생이라고 하는 청년학생들의 전반적인 정서는 여전히 건전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약동하는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대자보죠. 예. 그러나 한대련이라고 하는 청년학생들의 대표적인 학생운동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지역적으로 각 대학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전반적인 학생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예. 남코리아는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사회인 만큼 광범위한 민중들이 의식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수구 세력들, 뭐 지역 감정,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 또 보수 언론들,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이라는 파시학법과 포갑기구, 이런 조건하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주통일로 나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급을 비롯한 기층민중들과 함께 청년학생들이 가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3대 주력군이라고 하겠어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예. 여기에 양심적인 지식인들까지 가세해서 4대 기본 역량을 이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의 운동의 주도 역량인 노동자, 농민, 특히 청년학생이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높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되살아나야 한다. 예전에 전성기적인 모습으로. 그럴 때만이 6, 7월 항쟁도 촉발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 단순히 이번에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1987년도 6.29 선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 결국 그해 12월에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됐고요.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가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1987년 6월 항쟁은 승리했지만 12월 대선에서 패배한 후까지요. 예. 넓은 의미로 6월 항쟁은 미완의 승리다, 절반의 승리다라고 할 때 그 절반의 패배가 다시 말씀드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출범시켰고 그 절반의 승리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2014년의 6, 7월 항쟁은 바로 그 미완의 절반의 승리에 그친 6월 항쟁을 완성한 의미가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닥터 스테판의 자매 팟캐스트인 혁명 팟캐스트에서 최근 자세히 다뤘는데요. 예. 하여튼 청년학생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생 언론 포럼에서 그런 기자회견까지 하고 대학생들 속에서 양심과 지성의 목소리, 실천과 행동의 호소가 울려 퍼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새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가슴 아픈 소식인데요. 통일애국인사 코리아연대 전 공동대표 이희영 선생이 지난 17일 영면하셨습니다. 마지막 생애를 박근혜 이른바 정권 퇴진 투쟁과 코리아연대의 존엄과 명예를 수호하는 활동에 바치셨습니다. 우리 닥터 스테판의 애청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 이영 선생님은 그 혈액암 진단을 받고 지난 6일 부천 순천향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셨는데요. 예. 끝내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 향년 67세고요. 코리아연대 상임대표를 역임한 고 박창균 목사의 부인이기도 하셨는데요. 코리아 경기연대 대표를 맡아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해 적극적이며 헌신적인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예. 이희영 선생님은 지난 2013년 5월에 코리아 경기연대 발족식에서 코리아 반도는 또다시 전쟁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전쟁을 막는 것은 정부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로 모두 힘과 뜻을 모아 코리아 반도에서 반드시 전쟁을 막아내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이뤄내자고 힘주어 호소하신 바 있습니다. 예. 예, 이영 선생님은 아까 팟캐스트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꼭 빠짐없이 들으시고 또 여러 번 들으시고 해서 예. 완전히 그 외우시다시피 하시는 분이에요. 좀 됐습니다만은 여길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만나 뵙기도 했는데 닥터 스테판의 내용을 줄줄 외우시더라고요. 예. 이영 선생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두 참 고운 분이다, 단아한 분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네. 언제나 맑고 밝은 미소에 말과 행동에서 절제가 있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소하게 사시면서 그 이제 절약한 돈으로 다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후배들을 지원하셨죠. 예. 무엇보다도 이번에 암투병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어요. 네. 다른 병인 줄 아셨는데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어요. 네. 그런 와중에도 이상준 공동대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청계광장에서의 노숙 농성투쟁 그 기자회견장에도 나오시고 네. 또 코리아연대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는 그런 만남의 자리들을 주선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활동을 마지막 생애의 시기에 보여주셨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영 선생님은 생애의 마지막 시기를 코리아 연대의 실천투쟁과 존엄과 명예를 지키는 활동에 바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를 비롯한 매체들에 공개되는 내용들을 깊이 연구하시면서 언제나 정세 감각을 잃지 않고 또 그 정세 인식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지인들과 공유하시는 데서 모범이셨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리아 연대와 관련해서는 영원한 상임 대표이신 박창규 목사님의 부인이시고 반려자일 뿐 아니라 동지시죠. 평생 함께 해오신 그리고 그 이영 선생님 스스로 코리아 경기연대 대표를 맡으셨는데 사실상 코리아 연대 전체의 대표 또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리아 연대는 지금 아버지 격인 박창균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님 격인 이영 선생님도 돌아가신 참으로 어려운 심정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다진 그 결의대로 앞으로도 더욱 철저하게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비롯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코리아의 자주 통일을 이룩하는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코리아 연대의 깃발 아래 뭉친 실천가들, 활동가들은 강인함 범민연 의장님의 정신, 강인함 정신, 박창균 코리아 연대 대표님의 정신, 박창균 정신, 이영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님의 정신인 이영 정신으로 스스로의 신념과 의지를 다지고 앞으로 변함없이 굴함없이 전진하겠다라는 혁신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결의를 새삼 제삼 다지고 있습니다. 예. 이영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강인함 의장님 박창균 대표님 이영 선생님 모두 항쟁의 마당, 통일의 광장에서 그 환한 미소로 부활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네. 네.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뚜렷해지며 진퇴양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코리아의 평화 통일을 위한 결정적인 실천을 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